러시아 원동지역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협회의 학술소기가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계획이 과연 위험한 곳인가라는 제목의 소론문을 발표했습니다. 론문은 조선의 핵무기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떠오르는 평화에 대한 위협이 전혀 없다고 자료적으로 론증하면서 전쟁이 어떤 곳인가를 직접 체험한 조선은 미국의 핵전쟁 위협을 막고 사회제도를 유지하며 지역의 평화적 환경을 마주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